그런 거라고 편안한 마음이 커져서 나도 내 마음을 잠시 착각했던 것 같다고 헐버무렸죠. 너도 보고 싶을 때 편히 전화를 걸어 맛있는 밥 한 끼 정도 할 수 있는 거겠죠. 그댈 만나고 집에 오면